바다는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세계란다. 육지에 사는 자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곳이지. 너희들은 저 바다 속에 어떤 것들이 사는지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바다는 그렇게 뻔한 곳이 아니야. 상상했던 것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 크라켄 이야기 들어봤니? 피에 굶주린 거대한 바다 괴물이 지나가던 배를 끌어당겨 선원들의 목숨을 빼앗는다나. 인간들의 착각이지. 알고 보면 크라켄은 바다를 지키는 고귀한 자들이란다. 바다에 꼭 필요한 존재지.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면 크라켄은 언제나 부름에 답한다. 마고. 난 떨려 죽겠어. 너희 엄마가 뭐래? 어젯밤엔 겁나서 말씀 못 드렸어. 이제 여쭤보려고. 지금? 당장. 내가 알려준 자신감 기르기 훈련은 했어? 더 좋은 게 있어. 파티는 모든 인간 10대들의 신성한 의식입니다. 인간 흉내를 내는 건 크라켄인 저에겐 엄청 벅찬 일이라 애들과 섞이기 위해서는 댄스 파티에 가야 해요. 제가 수학 영재라서 잘 아는데 해법을 찾으려면 문제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되거든요. 네, 규칙 알아요. 우리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저 규칙 진짜 좋아요. 정말 정말로요. 그치만 댄스 파티가 열리는 장소는 배 위라고요. 물속이 아니에요. 비바람이 불까봐 걱정되시죠? 제가 기상 흐름 데이터도 분석하고 인터넷도 찾아봤어요. 그 결과 그날 날씨는 아주 화창할 거래요. 마지막으로 댄스 파티가 열리게 될 배의 선장님을 소개해드릴게요. 눈빛 보세요. 딱 봐도 경험 많은 프로잖아요. 제 생명을 믿고 맡길만 하죠? 지금까지 제가 댄스 파티에 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내주세요. 네, 제발, 제발요. 열정적인 프리젠테이션 잘 봤다. 그래도 안 돼. 엄마, 과학, 증거, 인터넷이요. 엄마 말 들어. 이게 다 널 위해서야. 육지를 벗어나지 않는 게 좋다니까. 이사도 그래서 왔잖니. 이게 안전하다고. 미안하구나. 엄마 말이 맞아. 샘, 밥 먹어. 누나, 전에 누나가 댄스 파티는 식인종들이... 식민지 가보장제의 유물. 맞아. 그래서 여럿이 가려는 거야. 저항의 표시로. 와우, 완전 용감하다. 봐, 어때? 길먼 부동산 개어식 날 쓰려고. 아주 사랑스럽네. 저도 거기 가야 돼요. 그럼? 엄마 사업에 성패가 달린 행사인걸? 집을 다 팔아야 한다고. 그치만 엄마... 아가사 길먼입니다. 업계 최고 실력자죠. 저희가 원하던 집이에요. 수환이 아주... 아가사 길먼 부동산의 여전사. 집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바닷가 마을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아빠도 그날은 가게 문 닫고 가서 고기 구울 거다. 바비큐의 달인으로 큐! 어, 여보, 직원을 하나 고용하지 그래? 행복의 유리병 하면서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행복의 유리병입니다. 자, 돛을 올려봅시다. 마법 같죠? 우와, 두 분 슈퍼 커플이시네요. 겨우 그 정도가 뭘. 난 패배를 모르는 피구 챔피언이라고. 어, 레전드. 그래, 나 빼고 다들 잘 나가서 좋겠다. 어, 루비, 네가 어때서 그래? 넌 수학을 잘하잖아. 하긴, 코너 수학 점수도 제덕이죠. 오, 코너 하트 뿅. 샘! 아우. 얘들아, 그만해! 서로 때렸으니까 됐어. 해양 생물학 잡지. 어우, 루비, 아직도 이런 쓰레기를 읽고 있니? 인간들은 바다를 전혀 몰라. 엄마, 바닷속엔 미지의 생물이 가득하다고요. 해파리, 플랑크톤, 산호초. 그런 거 말고 또 있지? 알아요. 괴물이요. 맞아. 우리 크라켄들을 해치려는 괴물들. 우린 여기 바닷가 마을에서 살아야 돼. 그럼 댄스 파티 보내주세요. 저도 여기 적응해야죠. 루비, 안 된다면 안 돼. 어서 가자. 아, 엄마. 아빠, 접시 패스요. 헤이더웨이, 퍼드미테션. 예. 골. 이제 인간 모드로. 오늘도 인간 행세하면서 잘 지내자. 맨날 남들 속이면서 사는 거 찔리지 않으세요? 어우, 이건 속이는 게 아니야.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지. 아, 네. 잊지 마라. 누가 물으면 캐나다에서 왔다고 대답할 건. 죄송합니다, 여러분. 달갑지 않은 애가 나타났구나, 데이비. 아, 안녕하세요. 고든 선장님, 별일 없으시죠? 너 길머시댁 딸아이 맞지? 들켰네요. 나쁜 짓 하다 들켰단 얘긴 아니고요. 왜 파래? 캐나다에서 왔거든요. 에이. 아, 그런 거구나. 내가 항상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둬라. 이쪽 눈으로도. 저는 15년 전 우리 투어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집채만한 크라켄을 목격했답니다. 아주 무시무시했죠. 오른쪽에 보이는 소금 사탕 가게에서 제일 대고 할인을 받으세요. 안녕. 요. 하이. 너 어떻게 됐어? 그러게. 기다리다 목 빠져 죽겠다. 난 긴장해서 게임만 했어. 아, 결론이 났어. 엄마가 안 된대. 기대했던 답이 아닌 건 아는데 안 되면 딴 거 하기로 했으니까 괜찮아. 댄스 파티 반대 파티나 하면서 재밌게 놀자.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음식이 뭐게? 정답은 바로 퐁디야. 루비, 솔직히 말할게. 케일라가 댄스 파티 같이 가재. 오. 그래서 가려고. 인생은 짧다. 지금을 즐겨라. 어, 간다고. 어, 그래. 똑똑히 알아들었어. 얘들아, 마법 때문에 우리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그치? 할 수 없지 뭐. 그냥 우리끼리 퐁디나 더 많이 먹자. 사실은 마고가 케일라랑 댄스 파티에 간다고 하니까 트레빈이 나보고 우리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트레빈이랑 댄스 파티에 가기로 했어. 친구로. 야, 그 이상은 아니야. 뭐? 실화야? 미안해 루비. 늘 같이 다니자며. 너희한텐 의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당연히 중요하지. 그러니까 너도 같이 가자. 대만 있으면 우린 100% 안전해. 비극적인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어! 재수없는 말 하지 마. 미안. 우리 엄마 알잖아. 그래서 다른 계획도 미리 준비한 거고. 마고, 댄스 파티 반대 파티에 와. 케일라도 같이 나쁜 영화 보면서 퐁디 먹자. 퐁디는 이제 지겨워. 치즈는 아주 질리게 먹었다고. 엄청 먹었지. 생각해봐. 너희 엄마가 무조건 받아는 안 된다고 하셔서 우리가 의리 지킨다고 못 간 행사가 얼마나 많아. 몇 번 안 될걸? 뭐? 뭔 소리야? 잠수함 박물관 현장 학습, 바닷가 소풍, 바닷가 마을 소핑 대회, 망둥어 잡기, 바닷가 문학 축제, 우리 할머니 해변 생일 파티, 케일라 해변 생일 글리스 파티. 글리스 생일 빼고 다 못 갔어. 동동묘진 언제든지 와도 돼. 이번엔 그냥 파티가 아니잖아. 이건 댄스 파티야. 나도 가고 싶어. 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럼 너희끼리 가. 우리 엄마 때문에 너희들 인생까지 망칠 순 없지 뭐. 말씀 안 드리고 가면 어때? 아, 그러네. 얘 말이 맞아. 엄마 몰래 가면 되잖아. 거짓말하기? 난 찬성. 그래, 루비. 가자. 그래. 그게 나도 가고는 싶은데 들키면은. 이 답답아. 인생에 리허설은 없어. 그냥 맘먹고 질러. 우리 이번 댄스 파티 손잡고 다 같이 가자. 그래, 알았어. 하긴. 그래, 좋아. 같이 가자. 예스! 그리고 파트너는 코너. 코너? 오케이, 좋아. 꿈이 크네. 우리가 도와줄게. 제일 먼저 파트너 신청 이벤트부터 해야 돼. 혹시 뭐 생각해 놓은 거 있어? 엄청 길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주려고. 이를테면 2차 방정식 심화 문제 같은 거. 다 풀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영어로 댄스 파티. 루비, 눈만 땡그래갖고 이 헛똑똑이. 수학 문제로 파트너 신청을 하는 게 말이 되냐? 그치만 그래프가 멋있잖아. 안 멋있거든. 파트너 신청은 일종의 예술. 쇼맨십이 제일 중요해. 이건 호르몬이 펄펄 끓는 티네이지의 최고 이벤트잖아. 위험이 크면 보상도 크다. 그런 말 들어봤지? 댄스 파티는 딱 한 번이고 네 로미오 앞에서 네가 그 남자의 줄리엣이란 걸 보여줄 기회도 딱 한 번뿐이야. 위험부담이 크니까 무조건 성공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모두 댄스 파티 참가 신청을 서둘러 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내가 수학 숙제를 내줄 뻔했네. 우리가 있잖아. 방법은 많아. 자, 내가 대충 써둔 건데 이 대본대로 해봐. 여기 삐에르 소품도 있어. 글쎄, 이건 너무 거창한데. 이거보다 순한 맛으로 가고 싶어. 자, 이거 뭔데? 숙제 때 쓰는 색종이 폭주. 코너한테 파트너 신청할 때 버튼을 눌러. 그럼 색종이가 소나기처럼 쏟아질 거야. 놀이공원 퍼레이드처럼. 이상형한테 파트너 신청하는 그런 거 그냥 포기할까. 같이 가줄래? 오, 루비. 물론이지. 난 육지에서 최고로 행복한 남자야, 루비. 코너. 루비. 안녕. 코너네. 어, 맞아. 나 코너. 오! 오! 안녕! 안녕! 좋은 아침! 아, 저기, 나 수학과에 계속해주는 거 맞지? 아! 그럼! 당근의 제곱이지! 좋아, 수학 선생님! 이따 보자! 걱정 마! 나의 하트는 너니까! 뭐라고 했어? 파트너! 수학 파트너! 일종의 동지! 한 배에 탔잖아! 난 처음에 했던 말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색종이 폭죽이리죠. 예스! 연습을 해야지. 중요한 건 중력을 머리에서 지우는 거야.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해. 야, 알았어. 간다. 어, 다음에 보자. 코너. 어, 루비. 웬일? 저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아침에 애들이 댄스 파티 파트너 신청하는 거 봤어? 봤지. 난 좀 그렇더라. 그냥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거하게 이벤트를 해? 진짜 웃기지 않아? 아, 맞아. 내 말이. 그리고 댄스 파티는 식민지 시대 이후의 가부장적 문화잖아. 아, 그래도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가면 재밌을 것 같아. 어. 그러게. 동감. 코너. 어, 미안. 루비, 어, 야, 너부터. 아니야, 너부터. 아니, 네가 먼저 해. 아니, 근데 말이야, 정말 무슨 얘기 하려고 한 거야? 코너, 나 속이 안 좋아. 뭐, 루비, 너 괜찮아? 응, 그럼 괜찮아. 바다 옆에 있으면 가끔 멀미가 나서 유전이야. 우리 누나 보니까 명상하면 좀 낫더라. 어야, 아니 이게 뭐야? 그거? 야, 난 처음 보는데. 요시경인가? 글쎄, 그냥 놔둬. It's party time! 대박 사건! 코너가 죽을 뻔했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 내가 한 거 아니야! 대박이다! 놀랐어! 나랑 관계없는 일이거든! 너 괜찮아? 젖었네? 코너, 괜찮아? 어, 정신이 없었어. 연기랑 빛이 보였는데 그 다음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오늘 새로 온 전학생이 날 구해줬대. 전학생? 오늘 전학 왔어. 고마워, 얘들아. 뭐? 전학생이다. 무슨 얘기를 하려나 봐. 상상해봐. 매력적이고 붙임성 있는 내가 이 학교에 처음 온 장면을.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교실을 찾느라고 헤매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 갑자기 웬 스케이트보드를 가진 애가 물속에서 호우적거리는 게 보이는 거야. 아, 운이 좋았어. 오우, 나 얘기 중? 그때였어. 내가 수영을 잘하지 못하거든.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 거야. 항상 그러셨거든. 넌 정말 눈부셔. 그리고 큰 위험엔 큰 보상이 따른 댔어. 큰 일을 하라고 하셨지. 생각해봐.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 우와, 여왕이 파이팅! 언니가 너무 좋아! 나도 네가 너무 좋아. 날 봤어. 눈이 마주쳤다고. 조심해. 잠깐. 우리 처음 보지? 난 첼시야. 첼시 반더지. 네덜란드계. 쿠시스. 넌? 난 루비 길먼. 캐나다 출신이야. 에이. 알았어. 내 관심을 거부한다는 표정이네. 넌 좀 독특해 보인다. 아, 나 빨리 가야 돼. 왜 저래? 그게 좀 이상해. 그렇게 왜 저러지? 너 괜찮아? 꼭 무슨 일 있었던 사람 같아. 응, 나 이만 갈게. 급해서. 자, 학생 여러분 모두 들어가 주세요. 수업 시작합니다. 고객님의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나요? 완전 멋있다. 애 키우기 딱 좋은 곳을 고르셨어요. 바닷가 마을이 참 안전하거든요. 저희도 이 동네로 이사온 게 최고로 잘한 결정이었답니다. 저희 남편이 여기 출신이거든요. 아이 낳으면 부모님 가까이 사는 게 좋겠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공짜로 맡길 수 있고요. 좋네요. 근데 살림이나 애 키우는 건 간섭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가까운 곳에 가족들이 살면 좋죠. 운이 정말 좋으세요. 도서관 닫혔네. 몸에서 왜 빛이 나는 거야? 다신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을래. 이제 알았어. 엄마에게 전화. 코너에게 영상 통화. 뭐? 그게 아니고 엄마에게 전화. 루비 어디 갔어? 코너. 통화 종료. 종료. 루비, 통화 종료. 터널이라 안 들려. 엄마 전화. 아니야. 전화하면 안 돼. 그럼 죽음이야. 문어발이 세 개? 저기요? 오만과 편견? 참 멀리도 왔네. 얘가 왜 범죄물 서가에 와있대? 하는 분들이 계신데 크라켄입니다. 크라켄이에요. 돌아왔어요. 날 쫓아오고 있어요. 엄마! 저 경치 좀 봐. 근사한데 진짜 멋지다. 우리 어떡할까? 우리 이 집 사자. 오, 잘 생각하셨어요. 서류는 제가 빨리 준비할 테니까 두 분은 태어날 아이한테만 신경 쓰세요. 이 집 너무 마음에 든다. 여보, 당신이 이 집에 그립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예전부터 그랬잖아. 이제 바비큐는 나한테 맡겨. 지금 이 평화로운 시간을 마음껏 즐기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네, 정신 없거든요. 둘러보시고 천천히 살펴보세요. 집 열쇠는 현관 앞 상자에 두고 가시면 돼요.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요. 전화 드릴게요. 바다 루비, 제발. 전화 좀 받아, 받으라고. 괜찮아, 아가사. 넌 해결할 수 있어.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야. 이건 해물 된장! 그냥 표지판이 길. 난 몰라. 저기요? 안녕 누나, 나야 브릴. 우리 이쁜 조카 루비 보러 왔지. 뭐? 브릴? 그래. 안 아파? 아파야 돼? 내가 차로 너 쳤잖아. 누나니 중력을 어떻게 견뎌? 완전 대박. 어쨌든 축하 인사하러 왔어. 루비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우리 크라켄들의 제발 조용히 해. 이리 와. 누나 아직 파림무지세네. 이건 또 뭐야? I always screw things up. The places that feel right, they never last too long. And when I think of things, they always turn out wrong. 너 여긴 왜 온 거야? 가동을 느꼈거든. 엄마도 아셔? 그럼 엄마가 루비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 이래서 내가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건데. 근데 바닷가엔 왜 사는 거야? 습기가 필요하니까. 습기. 루비에는 어딨어? 숨겨야 되는데. 우와, 잘도 숨겼겠다. 망했다. 넌 여기 있어. 루비 길몬, 이리 나와. 집에 가자. 어서. 그치만 전 괴물이 됐어요. 루비, 넌 괴물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큰 소리 안 낼게. 얘기 좀 하자. 부탁이야. 우리 말 좀 해. 루비, 우리 착한 딸. 화내지 마세요. 엄마 말 안 듣고 바다에 들어가 버렸어요. 알아. 하지만 일단은 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집으로 가자. 이거 봐요. 내 몸이 집보다 더 커졌다고요. 루비, 엄마. 울지 마. 다시 작아질 거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어디 안 가. 엄마가 와줘서 다행이에요. 엄마랑 바닷가에서 고래 본 거 기억나? 클레런스 제이 위퍼튼이요? 이름을 잊었었네. 클레런스 제이 위퍼튼.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네가 호수 들고 7시간을 옆에 서 있었잖아. 아, 맞아요. 제가 키우자고 했었죠. 어디에다 키우려고? 호수 있으니까 차고에서요. 아마 제가 잘 돌봤을 거예요. 그랬을 거야. 됐어요. 거의 원래대로요. 고마워요. 엄마 믿으렴. 괜찮을 거야. 엄마 닮아서 파림이 세네. 엄마,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올챙이 왔구나. 왜 그러니? 몰라요. 뭐 들은 게 있어야 알죠. 바다에 들어갔다 나왔어. 이럴. 안 죽었어요? 뭐래? 죽긴 왜 죽어? 아이고, 누구예요? 우리 아들 샘이야. 아들? 그럼 저 삼촌 된 거예요? 두 번이나? 삼촌은 처음이에요. 나도 남자 조카는 처음이야. 가게 문 닫자. 루비, 심호흡 하고. 엄마가 설명해 줄게. 바다에 들어가는 바람에 감춰져 있던 네 모습이 나온 거란다. 크라켄! 삼촌 얘기는 네가 거대한 크라켄이 된다는 거야. 알아,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엄마도 크라켄으로 변하거든. 네? 뭐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결국 전 이거네요. 인간들이 지어낸 거라고 하셨던 무시무시한 크라켄이요. 아니, 저기 배요. 저래야 팔려. 얘기 안 하신 것도 뭐 있어요? 제가 배를 뒤집고 뱃사람들을 위협하나요? 아니야, 루비. 그렇지 않아. 괴물들을 피하려고 숨어 사는 거라고 하시더니 사실은 제가 괴물이었던 거잖아요.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 굳이 얘기를 안 한 거지. 누나, 전신해봐. 동영상 찍게. 샘, 저리 치워. 왜요? 멋있는데. 멋있긴 뭐가 멋있어? 난 안 그래도 괴상한 애였는데 이건... 너무 튀잖아. 감추면 돼. 엄마 모르세요. 제가 남들하고 다르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얼마나 노력한다고요. 머리카락으로 아가미를 가리고 척추가 있는 것처럼 똑바로 서고. 그것도 힘들었는데 이건 절대 못 감춰요. 안 그래. 네가 조절할 수 있어, 루비. 엄마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그치만 엄마는 문어발로 학교에 가진 않았잖아요. 저도 문어발 생겨요? 안타깝지만 그건 우리 집 여자들만 가능하단다. 대신 남자들은 나이 먹으면 둥글둥글해져. 좀 그렇지. 루비, 바다에 안 들어가고 육지에만 있으면 변신 안 하고 두 발로 멀쩡하게 다닐 수 있어. 잘 됐네요. 애들이 도서관 망가뜨린 괴물 얘기하느라고 지금 완전 난리예요. 그게 너였다는 것만 들키지 않으면 다 괜찮아. 네 몸이 변화를 겪고 있는 거야. 꽃이 핀다고 생각하렴. 으악, 아빠. 문어발에서 독은 안 나와? 샘,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지? 바다만 안 들어가면? 네 몸은 꽃이 난다. 문어발에서 생기진 않아? 꽃이 펴. 진짜 좋겠다.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그만 좀 해요. 아빠, 하나도 안 좋아요. 샘, 내 문어발에 목 한번 졸려볼래? 엄마, 전 못해요. 감당이 안 돼요. 나한테는 할 말 없는 거야?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누나, 나랑 얘기 좀 해. 얘기할 거 없어. 목소리 낮춰. 내가 누나를 찾았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녀석들도 찾아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나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어.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해봐. 루비를 돕고 싶어 하셔. 맨날 말만 그렇게 하시지. 루비도 알 건 알아야 되잖아. 루비는 이제 육지애야. 네 마음은 알겠는데 이제 그만해. 그만 가.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누나! 어떻게 아직까지 나한테 저렇게 숨기려고 하시지? 내시, 넌 정말 천재야. 삼촌이라면 숨김없이 다 얘기해 주실 거야. 얼음도 같이 다 맡길까요? 아, 네, 그게 좋겠네요. 누가지 다 할 수 있어. 어떤 분을 잡으세요! 제가 빌라타였어요! 드릴 삼촌? 대체 어디 계신 거야? 달린 똥멍청이들! 아우, 루비, 그냥 가! 난 이제 틀렸어! 핫도그는 포기해요! 어, 저거 봤어? 내 꼬챙이 방! 그릴 삼촌, 저 보시고 대답해주세요. 누가 보내서 온 거예요? 아니야, 그만해! 나한테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마! 난 비밀 잘 못 지킨단 말이야! 엄마한테 물어봐! 엄만 절대 얘기 안 해줘요! 그럼 나도 안 해! 할머니 얘긴 네 엄마가 제일 잘한단 말이야! 누구라고요? 아니야, 난 할머니라고는 안 했다. 아, 내 말은 더 주머니라고. 저한테 할머니가 계세요? 아, 아니야, 내 말 듣지 마. 지금 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배도 고프고 잠깐, 새 트라우마가 있고. 거대 크라켄으로 변하는 게 여자들 뿐이라면 할머니도 그러시겠네요. 아, 그 얘기는 나한테서 못 들은 거다. 여기 계세요? 뭐? 아니, 할머니 물 밖으로 안 나오셔. 너희 엄마는 어떻게 버티는지 몰라. 육지는 거대 크라켄이 살 때가 아니거든. 그래요. 맞아요. 전 거대 크라켄이 어떤 존재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안 알려주는 건 너무해요. 맞아, 너무해.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잘 생각했어. 전 크라켄이고 그렇지. 저한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뿐이에요. 네 엄마? 우리 할머니. 예헤. 루비. 아니, 그런데 그럼 난 죽어. 브릴 삼촌, 저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몰라요. 혹시 그거 아니? 내가 널 이렇게 안아본 게 자그만치 15년 만이야. 그렇구나. 정말 죄송해요, 삼촌. 뭐가? 이거요. 어우, 내 꼬챙이 빵! 와! 넌 머리 잘 썼더라. 그건 인정. 근데 우와. 그쵸? 정말 놀라워요. 이젠 내 힘으론 널 데리고 나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아, 그래, 따라와. 삼촌, 같이 가요. 위퍼튼이구나.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정말 맞아. 브릴 삼촌, 바다에 산다는 건 세상 무엇보다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맛보기인 걸 뭐. 여기서부터가 진짜 크라켄 왕국이라고! 알아. 좀 지나치게 화려하지? 왕족은 다 그렇잖아. 왕족이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여왕이란다. 천사들의 여왕이자 최고의 군주이며 일곱 바다의 지배자 등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지. 이리 온 막 숨 막혀요. 안 돼, 브릴. 지금은 루비와의 시간이야. 그래도 괜찮지? 그럼요, 어마마마. 안 급해요, 전. 제 할머니 실언이 너무 믿어지지 않아요. 루비? 할마마마라고 부르려무나. 아니, 왕실의 장엄한 분위기와 화려함에 깜짝 놀란 모양이지. 할마마마가 여왕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봤거든요. 네가 왕족이라는 얘기 너희 엄마한테서 못 들었니? 별일 아니라 생각해서 말 안 하셨나 봐요. 뭐? 별일 아니라서? 아가사! 걱정 마라. 요즘 상담을 받고 있어.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현명한 기상어를 만나서 분노를 다스리지. 분노 멈춰! 쿠키네? 맛있게 먹어라, 루비. 이거 완전 맛있는데요? 눅눅하지만요. 내가 만들었어, 시중시켜서. 자, 할마마마한테 툭 터놓고 말해보렴. 전부 얘기해봐. 털복숭이 육지 생물들과 지내기가 괴롭지 않든? 인간들이요? 인간이란 말만 들어도 속이 뒤집힌다. 인간들은 친절하고 좋아요. 친구도 있고요. 댄스파티 파트너도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예, 루비. 그깟 일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렴. 넌 훨씬 큰 일을 할 아이란다. 이련? 신뢰하는 크라켄 백성들이여, 여기 드디어 나의 손녀 루비가 왔다.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마침내 우리에게 돌아온 루비 공주는 내 후계자가 될 것이야. 아니, 잠깐만요, 저기요. 제가 뭘 한다고요? 루비, 넌 공주잖니. 백성들에게 한마디 하렴. 할마마마. 맨 끝소린 길게 뽑으렴. 아, 죄송해요. 할마마마. 절 잘못 보셨어요. 전 그냥 루비예요. 평범한 티네이저죠. 평범하다니 누가 그러든. 우리 집안 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어. 거대 크라켄으로 변신하는 능력이지. 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세 명의 거대 크라켄 중 하나란다. 우린 이 바다와 바다의 생물들을 지켜야 해. 수많은 괴물들이 우리 자리를 탐냈고 왕자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해왔다. 당연히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지. 바다 폭군도 바다 괴물도 그 중에도 가장 권력에 굶주리고 위험한 존재는 인어요? 맞아, 바로 인어들이란다. 인간들한텐 인기 폭발인데. 그거야 당연한 일이지. 인간들은 어리석으니까. 인어들은 이기적이고 허영심 덩어리에 자기 도취가 심해. 머릿결도 별로고. 그 중에 가장 최악의 존재는 바로 인어들의 여왕 내리사지. 내리사는 바다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바다 생물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했어. 원래 인어들은 약골이라 우리 거대 크라켄의 발뒤꿈치도 따라올 수가 없었지. 그런데 인어들의 여왕이 어떤 고대 무기를 찾아냈어. 바로 오션우스의 창이지. 거대 크라켄을 꺾을 수 있는 세상 유일한 무기란다. 우리는 인어들의 여왕에 맞서 싸웠고 결국 지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 오징어 묵사발처럼 완전히 뭉개질 뻔했던 우리를 살린 건 너의 엄마였다. 말도 안 돼. 엄마가 저렇게 멋있었다고요? 네 엄마는 최고의 전사였단다. 내 모든 지혜를 물려받았지. 네 엄만 포악한 인어의 여왕과 위대한 전투를 벌였고 결국 오션우스의 창을 빼앗았어. 여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줬지. 찬란한 승리였어. 네리사는 비굴하게 도망을 쳤지. 인어들을 영원히 짓밟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엄마가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더구나. 오션우스의 창을 숨기고 왕국과 동족을 버리고 떠나더니 한다는 짓이 인간놀이! 우와!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레이저가 아니라 생명체의 빛에 전기가 흐르는 거야. 근데 파워는 대단하지. 너도 슈퍼파워가 있단다. 곤란한 순간에 몸이 커지는 게 다가 아니군요. 넌 특별한 존재야, 루비. 네 내면 깊은 곳엔 엄청난 가능성이 숨어있단다. 내가 가르쳐주마. 하지만 엄마가 바다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고대 크라켄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든? 네가 원래 인간인데 크라켄으로 변하는 게 아니잖니. 넌 인간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크라켄이야. 네 능력을 알게 되면 크라켄의 여왕이 될 마음이 생길 거다. 그건 너의 타고난 권리야. 지금은 거부하고 싶겠지만 아무리 기를 써도 결국 네 운명을 거스를 순 없을 거다. 모르겠어요, 할마마마. 전 수학이랑 코너가 좋아요. 아시죠? 티네이지요. 그래, 알았다.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서 즐거웠다, 루비. 저도요.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잘 지내고 있으렴. 잠깐, 그냥 보내시게요? 다시 올 거다. 크라켄은 언제나 부름에 답하거든. 누나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있어, 클레런스. 안녕 첼시? 여긴 어떻게 왔어? 왜냐면 난 꼬리 지느러미가 있고 성깔 고약한 인화거든. 널 꼭 한 번은 구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 네가 칭찬받을 일은 내가 가로챘잖아. 고등표 특집 무기가 나가신다. 서프라이즈 폭탄이야. 멀리 도망칠래? 아님 죽을래? 네가 정해. 입 다물어, 데이비. 이 꼰대 같은 녀석. 아, 근데 난 믿어지지가 않아. 내 지느러미? 요정 같은 얼굴? 아니면 이너라서? 오, 난 모든 걸 함께할 친구가 생긴 게 믿어지질 않는걸. 바다 세계의 슈퍼걸, 베프. 저 첼시, 날 구해준 건 고마운데 아침까지만 해도 내 최대 관심사는 댄스 파티뿐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이 생긴 거야. 나 집 갈래. 좀 자고 싶어. 그냥 다 잊어버릴 거야. 난 우리가 공통점이 많아서 좋았는데 네가 그렇게 별로 관심 없다면 뭐 잘가. 좋아, 루비. 할 수 있어. 그냥 학교 가서 아무렇지 않게 평소랑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거야. 여보, 이제 자책은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 여보, 내가 왜 진작 얘기 안 해줬을까? 대체 난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루비를 지킬 생각을 했겠지. 늘 그러잖아. 자퇴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나처럼 다 그만두고 도망가면 어떡해? 나처럼 엄마를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다 끝장이야, 여보. 당신을 미워하다니.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루빈 절대 도망 안 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 루비, 오늘 컨디션은 어때? 잘 잤어? 평소랑 다른 건 없고? 네, 나쁘지 않아요. 정말? 얼굴이 빨갛다. 엄마, 괜찮아요. 정말. 루비, 입에서 소금물 냄새 난다. 소금물요? 에이! 아니에요, 갈게요. 그래,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엄마한텐 아무것도 숨길 필요 없으니까, 알았지? 엄마처럼요? 뭐라고? 아니요, 다녀올게요. 사랑해, 잘 다녀와. 서가가 다 부서졌어요. 청소년 좀비 로맨스물 서가가요. 메리, 이거 좀 봐. 논픽션이나. 엄마, 저 그냥 홈스쿨링 할래요. 어차피 도서관 별로였어. 도서관이 있었어? 고질라도 그 괴물은 못 이길까? 두 마리 달린 괴물이 나타났는데 이 시국에 수학 공부를 해야 돼? 극혐. 왔구나. 어제 왜 문자하다가 말았어? 괴물한테 잡혀간 줄 알았잖아. 내가 직접 향나무를 깎아서 호루라기 만들었어. 이걸 불면 도망칠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을 거야. 대박! 향나무엔 크라켄을 물리치는 힘이 있대. 뭐? 크라켄? 니들 왜 그래? 크라켄이 진짜 있는 것처럼 그러면. 봐! 대박 반전! 15년 전 여러분은 모두 절 비웃었어요. 데이비, 넌 말고 넌 언제나 날 믿어줬지. 여기 크라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제 수염 관리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크라켄이다! 크라켄이에요! 돌아왔어요! 날 쫓아오고 있어요! 데이비, 번호를 찍어! 저와 함께 저 징그러운 괴물 녀석을 세상으로 끌어냅시다. 이제야말로 저 괴물의 진짜 정체를 공개하자고요. 할아버지 성공 기원요. 깊은 바다에서 위대한 암흑의 존재가 온 거야. 우리 모두를 제거하려고. 그거는 재수 없는 말이 아니고 실화야. 고든 선장님은 괴짜잖아.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 구독자도 10명밖에 안 되는데 뭐. 잠깐만. 어? 드래빈이 자기 소셜 계정에 공유한데. 소셜 계정? 너 내 채널 몰라? 내 게임 라방 인기 많은데. 구독자 몇 명인데? 대충 14만 명. 영상 올렸다. 이제 박제 완료. 잠깐. 신기하지 않아? 그 선장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 정말 괴물이 있잖아. 살아있는 진짜 괴물 말이야. 루비? 야, 루비! 쟤 좀 정신 차리게 해봐. 야, 어디가? 호루라기 가져가야지! 복도에서 뛰지 마라. 크라켄이 다니니까 경호원을 쓰는 건 어때? 그럴까? 괴물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내가 지켜줄게. 첼시? 얘기 좀 해. 좋아, 너희들 모두 나가줄래? 잘 가. 왜? 뭔데? 첼시, 어젠 도망가서 미안했어. 미안하단 말은 너무 뻔하잖아. 빙빙 돌리지 말고 그냥 다 얘기해. 저기, 넌 육지에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완벽 적응했더라. 난 평생을 육지에서 살았는데 아직도 많이 어색해. 평범한 티네이저로 살고 싶어. 루비 길먼으로. 뭐래? 그게 뭐가 재밌어? 루비, 넌 거대 크라켄이야. 평범한 티네이저보단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니? 아우, 요요, 흐물흐물 귀엽고 예쁜 애기. 너한테 필요한 게 뭐게? 긴머리랑 인어꼬리? 아니, 그것도 맞지만 제일 중요한 건 너도 맘만 먹으면 멋지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우리 오늘 학교 땡땡이 치고 놀자! 좋아, 그러자! 예! 댄스 파티까지 나흘 남았습니다. 어른의 고달픈 삶을 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즐거운 시간을 누리세요. 수정 해파리는 해양생물학 잡지에서 읽은 거하고는 완전 다르더라. 미안. 이런 얘기 따분하지? 아니. 너희 엄만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너한테 안 해주시고 다 숨기셨는지 모르겠어. 숨어라. 그래야 산다. 이게 우리 집 좌우명이야. 좌우명은 시시해. 이게 내 좌우명. 난 숨는 게 싫어. 넌 학교 생활 정말 잘하잖아. 게다가 핵 인싸고. 넌 다 가진 것 같아. 안 그래. 삼지창 전투 이후로 우리 인어들은 다 숨어 살고 있어. 난 정말 못 참겠더라. 갇혀있는 것 같아서 도망쳤어. 근데 바닷가 마을 고등학교에 오니까 외로웠어. 아무도 진짜 날 모르잖아. 그러다가 널 발견하게 된 거야. 바다세계의 슈퍼걸 바프. 이제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인어랑 크라켄의 전쟁만 아니었어도 우리 다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여자의 둘이 역사를 바꿀 순 없지. 아, 수학 영재의 제1 원칙이 뭐게? 수학 영재 얘기 안 하는 거? 아니, 먼저 문제를 파악하는 거야. 채씨, 이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넌 크라켄을 피하지 않아도 되고 난 복수를 위해서 싸우는 공주가 될 필요가 없겠지. 사실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 상상해봐. 첼시 반더지와 루비 길먼이 바다를 구하는 장면을. 그러려면 오션우스의 창만 찾으면 돼.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포크? 그래, 그 창 말이야. 잘 들어. 우리가 그 창을 손에 넣으면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 전쟁이 아닌 평화의 상징이 되는 거야. 그럼 나도 전투 훈련 안 해도 되겠다. 바다든 육지든 진짜 내 모습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 안 싸워도 돼. 인어들도 공포에 떨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지. 안 숨어도 돼. 싸우지 않아. 숨지 않아. 싸우지 않아. 숨지 않아. 싸우지 않아. 숨지 않아. 아가사, 파티가 걱정이야. 캐롤, 걱정 말아요. 도서관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잖아요. 쌤, 밥 먹을 땐 헤드폰 금지. 가스 사고일 수도 있어요. 고객들은 바닷가 마을의 고요한 분위기를 좋아할 거예요. 뉴스 속보입니다. 바닷가 마을의 고요한 분위기는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거대 크라켄을 봤다는 목격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하, 또 억덕 누구십니까? 불일 삼촌이 왔단다. 우와, 잘 먹을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캐럴. 왜 또 왔어? 내가 그냥 왔다고 엄마가 완전 열받았어. 몸 좀 피하려고 온 거야. 아마 몇 달? 몇 년? 아니, 몇백 년. 여보, 이리 와봐. 느낌이 안 좋아. 모든 선장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장님. 보셨다는 게 무슨... 저승사자예요. 증거는 없죠. 여러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저와 함께 배를 타고 크라켄을 잡으러 갈 신체 건강한 분들을 모집합니다. 저 아저씨 너무 무서워. 완전 미치광이 같아. 여보, 루비가 화면에 나와. 아가사, 왜 그래요? 오, 아니에요. 토요일에 만나요. 저 표정. 뭘 시키려고 할 때 나오는 표정이에요. 난 평생 크라켄을 찾아다녔다, 제군.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 그래, 맞아. 크라켄을 알렸으면 이 배를 안 샀을 거고, 이 배를 안 샀으면 은행 빚을 안 냈겠지. 은행 빚을 안 냈으면 아내가 떠나지도 않았을 거야. 아, 이해해요. 크라켄 얘기하는 거 맞아요? 선장님, 바다에 팬일이라면 제가 딱입니다. 전 이 무기도 잘 다룰 줄 알아요. 이건 책임이 뭔지 아는 어른들이 쓰는 거죠. 뾰족해. 자넨 누군가? 아, 불이리요. 흙에서 태어나 흙에서 살고 흙으로 돌아가죠. 물은 싫어요. 별명이 깡통이에요. 똑똑하진 않지만 맷집이 좋죠. 대단하군. 합격! 깡통 친구, 이리 오게. 아, 질투할 필요는 없다, 데이비. 우와, 여긴 어디야? 바다의 우물이야. 바다의 모든 에너지는 바로 이 우물에서 나와. 너희 엄마가 오션우스의 창을 숨기신 곳이지. 정말?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인어들의 여왕이던 우리 엄마한테서 창을 빼앗아 저기 넣으셨거든. 엄만 그걸 꺼내려다가 돌아가셨어. 정말 미안해, 첼시. 네 탓 아니야. 서로 적이었는걸. 꺼내려면 어떻게 해? 물의 흐름에는 각자의 힘과 파워가 있어. 모든 흐름을 다 통과해야만 오션우스의 창이 있는 중심부에 갈 수 있지. 그게 가능한 건 거대 크라켄뿐이야. 네가 가져야 돼, 루비. 그래. 이를테면 죽음의 화산 같은 거네. 1단계부터 시작하자. 우선 문제 파악. 오케이, 문제가 완전 어렵네. 도움을 좀 받아볼까? 로비, 어머나, 네가 갑자기 웬일이냐? 제 능력을 쓰고 싶어요. 난 관심 없는 줄 알았지. 뭐부터 배워요? 레이저 발사? 천리 바닷길도 헤엄을 칠 줄 알아야 가는 거란다. 저 헤엄 잘 치는 거 아시잖아요. 다른 건 필요 없고 눈으로 레이저 쏘는 것부터 알려주세요. 퐁! 퐁! 퐁! 퐁! 육지에서의 네 모습은 버리고 크라켄으로 움직여보렴. 가까이 하는 거지? 루비포! 어디 있어? 오늘 늦어요. 거대 크라켄의 최강 무기는 뭘까? 레이저요. 아니, 바로 힘이란다. 몸의 힘, 그리고 마음의 힘. 자, 이제 해볼까? 레이저 발사! 제일 먼저 마음속에 강렬한 분노를 소환해야 한단다. 강렬한 분노라면 수업 직전 제 사물함이 안 열릴 때. 약해. 친구들이 저 빼고 댄스 파티할 때. 약해. 엄마가 대놓고 저한테 거짓말했대요. 이거 어떻게 꺼요? 저기 혹시 루비 못 봤어? 못 봤는데. 헐, 장미꽃이네. 루비, 난 네 마음이 바다같이 넓다는 걸 잘 알고 있단다. 두꺼운 피부는 여왕이 갖고 있는 중요한 방어수단이야. 일종의 갑옷이지. 우와, 레이저 광선만큼 완전 쩌는데요? 그렇지. 루비,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다고? 뭐야, 그렇게 우리 찾던 애가. 어때? 될 것 같아? 거의 다 갔는데 잘 안 돼. 근데 너희 엄마는 어떻게 하셨지? 그걸 모르겠어. 이런 방법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안 되겠다. 뭔데? 엄마한테 부탁할 거야. 바다에 나간 배가 있었지. 그 배의 이름은 홍차의 빌리. 바람이 불어. 야!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처음엔 엔진을 태워먹고 기름 펌프까지 막히게 만들더니만 이제 길을 잃고 몇 시간을 헤매? 대체 크라켄은 어디 있는 거야? 크라켄이다! 샘, 신호가 왔다. 작전 탓이! 예스! 데이비, 음악 틀어! 이번엔 절대로 도망 못 간다! 와, 선장님. 됐어요. 괴물을 잡으셨다고요? 이게 바로 증거예요. 보세요. 꼬마 크라켄이잖아요. 하지만 너무 작은데. 조심해요. 꼬마가 제일 무섭대요. 무섭다고? 그냥 봐서 귀엽게 생겼는데. 어머! 아이고! 살려줘! 제발 날 죽이지 마! 그렇게 깨물어! 아, 해냈어! 무서운 꼬마 크라켄의 공격에서 살아남았다고! 어, 드디어 증거를 손에 넣었어! 어때? 이제 우리 마더라도 이혼하자는 소리는 안 하겠지? 조수, 사진 찍어라! 안 튀든지 보여주게. 그깟 별 하나 주면 내가 쫄을 것 같아? 얘들아, 우리 축하의 뱃노래를 부르자꾸나. 너희는 낮은 음, 내가 높은 음. 메시, 넌 정말 천재야. 너희 엄마 베로니까 너무 긴장돼. 내가 인어라는 걸 금방 알아차리실 거야. 나 머리 어때? 너무 곱슬거리지? 어른들은 곱슬머리 안 좋아하시잖아. 첼시, 넌 내 슈퍼걸 베프야. 아무 일 없어. 싸우지 말자. 숨지도 말고. 꼬챙이 빵 드실래요? 꼬챙이 빵 드세요. 자, 하나씩 잡숴봐요. 어우, 게리, 창고 건물 한번 보세요. 와가사 말이 맞았어요. 내가 괜히 걱정했네. 그거 봐요, 캐롤. 가정을 꾸리기엔 최고의 동네라고요. 잠깐만요. 당신 왔네? 여보,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당신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어. 우리 크라켄 가족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지. 여보, 혹시 당신... 루비, 얼굴 보기 힘드네. 역시 왔구나. 엄마, 아주 중요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댄스 파티 얘기니? 그거라면... 아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댄스 파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다, 평화, 행복이요. 우린 엄마랑 원하는 게 같아요. 계획도 세웠고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제 슈퍼걸 베프랑 인사하세요. 첼시예요. 어? 그게 무슨 소리니? 걱정 마세요. 인어긴 한데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자. 어서. 루비, 내 말 들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니? 우리가 바다를 떠나온 건 인어 때문이야. 아니에요. 첼시의 엄마랑 달라요. 엄마? 인어 여왕녀. 그 애가 인어 여왕의 딸이라는 얘기야? 네, 근데 친구예요. 걘 친구가 아니야. 위험한 애라고. 아, 할마마마랑 똑같아. 뭐라고? 너 지금 누구랬어? 할마마마가 절 훈련시키고 엄마가 떠난 이유를 알려줬어요. 훈련을 시켜? 뭐 때문에? 엄마, 모르시겠어요? 이 모든 걸 바로잡을 기회라고요. 루비, 이건 네가 손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넌 속사정을 하나도 몰라. 그게 누구 때문인데요? 얘기하려고 했어. 진작 알려주고 싶었지만 네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사는 것도 정말 중요했다고. 정상이요? 가짜 동네에 숨어서 가짜 인생을 사는 게 정상이에요? 난 그 가짜 인생을 너한테 주려고 다 희생했어. 이젠 숨지 않아요. 더 이상은! 어, 이런 이런 사람! 시선 좀 끌어! 자, 여러분, 제가 묘기를 부려볼게요. 으악! 어디로 갔지? 짜잔!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셔도 우린 세상을 바꿀 거예요. 루비, 이해해. 화도 나고 싸우고도 쉽겠지. 나도 어릴 땐 그랬어. 하지만 이 싸움은 잘못됐고 네 생각은 내 인생에 더 이상 참견하지 마. 아니, 참견할 거야. 난 네 엄마니까. 너 두 번 다시 바다에 들어가선 안 돼. 흥분 가라앉히고 어서 집에 가. 아가사, 여보 괜찮아? 무슨 일이야? 루비가 내리사에 따라고 친구래. 세상에. 그리고 우리 엄마가 루비를 훈련시켰대.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엄마가 내 발목을 잡고 있어. 루비는? 날 원망하고 있어. 루비 좀 찾아봐. 애가 무사해야지. 난 엄마를 만나볼게. 같이 가. 괜찮아? 어떻게 됐어? 우리 엄마는 지금 이대로가 좋은가 봐. 나더러도 그냥 이대로 살래. 이번엔 절대 물러나지 않을 거야. 네가 나보다 더 요란하게 들어오는구나. 제 딸한테서 당장 손 떼세요. 내 손녀딸 루비 말하는 거니? 공주이자 크라켄 왕이 계승자? 그 고집은 여전하시네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넌 네 딸에게 그애가 원치 않는 인생을 강요하고 있어. 내가 이 말을 누구한테서 들은 것 같은데? 최소한 전 내 딸을 또 다른 나로 남들 앞에 내놓으려고 키우진 않았어요. 그래, 그 말은 맞아. 도망가서 숨으라고 가르쳤지, 네가. 아직도 제가 무서워서 안 싸운 줄 아시네요? 모든 걸 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쉬웠겠어요? 전 아직도 싸우고 있다고요. 제 가족을 위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어머님 그냥 싸움이 좋으시잖아요. 루비는 애예요. 착하고 순진한 애라고요. 걔 지금 큰일 났어요. 인어하고 친구래요. 뭐? 네, 인어 여왕 딸하고요. 딸? 내리사는 딸이 없어. 루비. 난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무려 15년을 기다렸다고 너희 엄마에게 복수하고 뭐? 너희 할머니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크라켄 왕국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말이야. 첼시. 어우, 첼시란 애는 없는데 어쩌나? 내 이름은 네리사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놀랐나 봐? 난 못돼먹은 인어자라. 그리고 넌 멍청한 티네이저에 불과해. 그동안 친한 척하느라 고생 좀 했지. 널 시켜서 이걸 꺼내야 되니까 이건 내 거거든. 넌 내가 베프라도 되는 줄 알았나 봐? 난 널 믿었는데. 넌 이용당한 거야, 이 멍청아. 집에 계세요? 똑! 똑! 야! 그거 고객한테 팔린 집이야! 네, 들어가, 데이비! 크라켄을 잡아야 돼! 잠깐! 아서 길망! 나와 함께 괴물을 잡겠나? 아니요, 저건 제 아내예요. 뭐? 아니, 그렇다면 당신이 저... 그 얘긴... 날 죽이지 말아줘요, 괴물 선생님! 정신 챙겨요, 선장님! 인어를 사냥해야죠! 고마워요, 꼭 대신 닭이죠. 내 딸 어딨어? 벌써 작별 인사를 했는데 어쩌나? 헤어지기 전에 나한테 이걸 주더라고. 바다 세계 최고의 전사가 인간들 틈에 숨어서 살고 있었다니 너무 아깝네. 아무도 내 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 나 빼고. 그새 더 늙었군요. 성질도 더 더러워졌지. 인어는 나이를 먹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너희 전투 실력이 루비보다는 낫으면 좋겠군. 루비! 루비! 루비! 걱정 마, 내가 빼내줄게. 잘 안 되네. 삼촌이 천천히 빼줄게. 어, 이런. 왜 이렇게 된 거야? 오션우스의 창을 꺼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망쳐버렸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그냥 집에 갈 걸 그랬어요, 삼촌. 집에 숨어서 가만히 있을 걸. 뭐라고? 아니야, 루비. 엄마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내가 알아. 삼촌이 어떡해요? 솔직히 내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우리 누나가 어떤지는 알아. 어릴 때부터 누나가 정말 자랑스러웠어. 힘도 무지 세고 당당하고 인기도 많았거든. 근데 갑자기 떠난 거야.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 누나가 바다를 떠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육지에서 정말 멋진 삶을 일궜더라. 그걸 보고 깨달았어. 너희 엄만 자기만의 길을 선택한 거야. 또 너를 선택했고. 이제 그만 오션우스의 창을 없애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래! 싸워서 이겨! 금방 따라갈게! 기다리진 마! 세상에 나오니까 기분이 좋은걸? 이번에야말로 너희들을 영원히 없애주겠어. 우리 엄마한테서 물러나! 루비, 길먼. 지금 뭘 했어? 루비? 죽은 줄 알았는데! 상상해봐! 한 찐따거리 소명을 받아들여 가짜 친구를 응징하는 장면을! 하는 거죠? 부름에 답하는 중이다. 여보, 저거 우리 집이야! 유치한 게임은 이제 끝났어! 난 고딩들이 정말 싫어!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라면 쫄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나랑 친구라는 착각을 했다는 거야. 이 몸은 너 같은 괴물하고는 친해질 일이 없거든. 난 괴물이 아니야. 크라켄이지. 엄마, 우리 저 창에 레이저를 같이 쏴요. 아니, 저건 파괴가 안 돼. 그래서 숨겼던 거야. 우리 셋이 동시에 힘을 합하면 할 수 있어요. 이건 기하급수적 증가식이에요. 레이저를 더 세게 오래 쏘면 돼요. 믿으세요. 소왕 영재니까. 꼭 이럴 필요는 없잖아. 그냥 그 창만 이리 내놔. 넌 절대로 이 창을 뺏을 수 없어. 나 혼자는 안 돼도 힘을 합하면 할 수 있어. 말아주세요. 전 악당이 아니에요. 그냥 예쁜 앤데 오해하신 거예요. 아! 저 인어를 어떻게 할까? 생선튀김이 딱이겠지? 안 돼요. 분노 멈춰. 티네이저들 분노 멈춰. 루비,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널 믿고 다 얘기했어야 됐는데. 이제부터 다시는 속이지 않을게. 숨지도 말아요. 그래도 마지막 댄스는 출 수 있겠네. 우리 대관식 얘기 좀 해볼까? 어머니, 됐어요. 하긴 엄마가 제일 잘 알겠지. 브레일 등장이요. 아우! 어마마마, 웬일이시옵니까? 그것도 누나랑. 괜찮으세요? 정말요? 이제 너와의 시간이 왔단다. 아우, 전 무려 15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아우, 누가 오는 거니? 창피하게. 못해서 미안해. 니들 연락 씹은 것도 속이면 안 되는데. 루비, 넌 정도 많고 멋지고 집채만한 내 베프야. 우리한텐 숨길 필요 없어. 그래, 우린 언제 어디서든 네 편이야. 아까처럼 네가 지옥 문턱까지 갔을 때도. 미안, 또 재수 없는 말했네. 크라켄이든 캐나다 출신이든 우린 네가 좋아. 의리가 최고지? 의리가 최고야. 헤이요. 루비, 아까 그거 너였어? 들켰네. 코너. 루비, 아니야, 말해. 말해. 그래, 말할게. 코너, 내 파트너가 돼줄래? 예스? 코너, 이거 2차 미분 그래프잖아. 내가 수학 과외쌤을 좀 잘 뒀거든. 우리 춤추자. 이 어리고 예쁘장한 크라켄은 누구냐? 저희 아들 샘이에요. 아들? 그럼 나 할머니가 된 거네? 두 번이나. 와, 할머니가 생겨서 좋아요. 할머니 다리에 독 있어요? 히드라하고 씨름 해보셨어요? 아 맞다, 할머니 피구 해보셨어요? 너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여러분 안녕, 고든이에요. 아, 공식 사과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크라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 헐 대박! 지금 라방하는 거예요? 어우 나 머리 엉망인데. 아, 그게 저... 좋아요가 몇 개죠? 크라켄이죠. 이곳은 가정을 꾸리기에 제일 안전합니다. 제 딸 덕분에요. 행복의 유리병입니다. 누구나 바다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오, 크라켄 아니라고요? 제가 피구의 어나더 레벨을 보여드릴게요. 전 레전드예요. 조금 전에 악마 고래가 목격됐대. 크라켄 왕국으로 가고 있어. 자, 주인공 출동. 내 가방 좀. 다들 어떠냐? 내 말이 맞지? 크라켄은 바다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했잖니. 누군가 자기를 부르면 크라켄은 언제나 부름에 답한단다.